대동여 지도를 찍어낸 목판, 김정호, 조선 철종 12년, 보물 1581호.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이다. 판각의 기법이 매우 정교하며 각종 지리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했다. 목판의 재질은 피나무이다. 목판의 앞 뒷면에 모두 판각이 돼 있다. 목판이 완성된 것은 1861년이었지만 그 후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. 목판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함경도 장진의 십만령 부근의 경계, 경상도 초계의 삼학진, 경상도 성주의 안원역 등이 대표적이다. 이전의 오류를 고쳐 좀 더 나은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.